조선민주주의민과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청년전위들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집회가 1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공원 야외극장과 당창건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집회들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 직맹일꾼들, 청년학생들, 노동자, 직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집회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과국 정부 성명이 낭독되었습니다. 이어 연설자들은 우리가 최강의 핵과 로켓을 보유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자주적 발전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하면서 미제가 오중이 떠중이들을 동원해서 더러운 문서 따위를 꾸며내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데 대해서 준열이 단죄 규탄했습니다. 날강도 미제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단호한 결사전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확고한 결심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